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노동생활 조건과 물질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확대하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인민사랑 노래아세 전용 아래 사과받아요. 산이라 철령 아래 출렁인 화소바다 아름다운 백미과원 눈뿌리도 아득해라 가지마다 아다리고 그 술같이 맺힌 열매 증산치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자의 기쁨과 강성보원용할 내일에 대한 신심을 더해주며 끝없이 울려가는 노래 전령 아래 사과바다. 부르면 부를수록 저국의 운명 지키시려 우리 장군님 넘고 넘으신 전령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안겨오고 들으면 들을수록 전령 아래 펼쳐진 청춘과원 사과바다가 가슴 복차게 안겨옵니다. 꽃핀 전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천만 성이 사과꽃이 뭉터나는 청춘과 그려볼수록 가슴 부푸는 전령 아래의 사과바다. 지금도 귀 기울이면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용기를 넘으시던 그날의 야전차의 동음이 들려오는 듯 싶은 전령. 어버이 장군님께서 이제는 눈을 감아도 낯익은 그 산발들이 선하게 떠오른다고 하시며 그렇듯 불같은 격정 속에 때없이 그려보시던 전령이 오늘은 청춘과원을 감싸안고 있습니다. 전령 아래 고산 땅에 과수바다를 펼쳐주시리오 힘있는 건설 용량도 파견해 주시며 야전복 차림으로 끊임없는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이곳을 찾으시어 농장을 굴지의 대규모 과일 생산기지로 훌륭히 존재시키기 위해 마음쓰시던 어버이 장군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고산과수농장의 사과바다 청춘과원을 유서깊은 전령이 감싸안고 있으니 정말 멋있다고.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이 선군 12경의 하나인데 고산과수농장까지 선군 13경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야는 원수님의 우롱우롱하신 그 음성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 걸으신 전선길에서 우리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길의 자욱자욱에서 오늘은 인민의 만복이 꽃피어나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고 있으니 온 나라 천만 군민은 그 은덕이 너무 고마워 끝없는 격정 속에 이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사과바다 물결 위에 춤을 추는 금이냐 처녀들의 꽃수건도 한들한들 손지기병 노래하는 손근세모의 새풍경 고산 땅이 꾸지도록 고산 땅이 꾸지도록 과일대풍 한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선군 13경인 천령 아래 사과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인민사랑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경려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혼신과 로고는 얼마이며 걸으신 길은 또 그 얼마였습니까? 생각할수록 가슴 뜨거워집니다. 지난 9월 고산과 수종암 농장을 찾으시어 고산 땅의 풍경은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으며 볼수록 기쁨과 환희를 더해준다고, 이런 풍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경리하는 원수님. 이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사과가 땅이 꺼지도록 정말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고산 땅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품종의 사과는 하나와 같이 색깔이 곱고 맛이 달다고 하시면서 오래 수확한 사과를 인민들에게 보내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인민의 행복에서 더 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혼신에서 우리 인민은 절세 위인을 높이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배부로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만 군민은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길이 전하는 이 노래 부르고 또 부르며 경리하는 원수님의 흉흉한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부강본용할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이를 또 세울 것입니다. 원수님이.